조선노동당 창건 이런 한돌세 즈음에서 로마니아, 스웨덴, 에스파냐,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민주공고에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들에서 발언자들은 조선노동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어 우리 눈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조국 통일 위협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스웨덴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었습니다.